나는 갈 곳은 잃었어. 제발 어디든 데려가줘. 난 뭐든 할 테니. Someone help. 끝났단 걸 알았어. Someone help. 너의 끝은 나였어. 나의 환상이 모든 걸 삼키겠어. 버린 거면 내 천국이여. 그 슬픔을